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굴욕적인 미국 남조선 행정협정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1966년 7월 9일에 조작된 미국 남조선 행정협정은 남조선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는 것을 만초라에 낱낱이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매국문서이고 양키 살인기들의 무지한한 전횡과 강권, 살인과 약탈을 합법화해준 중세기적 노예협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